안녕, 나야 네 친구 유리. 오랜만에 펜을 드니까 살짝 떨린다. 나는 오늘 좋은 일이 많았는데 너는 어땠어? 너의 하루가 궁금해. 다음 장에 답장 써줘, 알았지? 유리가. 아, 하트 하나 그려야겠다. 이거 내 마음. 하트 마음에 들어. 이따가 사물함에 넣어둬야지. 글래시랑 교환일기. 안녕 글래시. 글래시랑 교환일기 쓰려고 돌아온 조유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글래시랑 저랑 우리만의 교환일기를 쓸 건데요. 제가 쓴 거 잘 들었죠? 교환일기에 쓴 하트는 FNS에 올려줄게요. 글래시도 교환일기에 답장 많이 많이 보내줘요. 어떤 얘기든지 좋아요.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뭐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거 유리가 좋아하겠다,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유리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뭐 그런 말들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우리끼리만 나눌 수 있는 여기 교환일기에서만 말할 거고, 다른 데서는 절대 비밀. 아, 비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교환일기 쓸 때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 맨 앞장에 써둘게요. 1번. 우리는 친한 사이. 일기는 무조건 반말로 쓰고 말한다. 2번.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참지 않기. 3번.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기. 4번. 답장 귀찮아하면 안 되기. 5번. 혹시 답장 안 오면 FNS에다가 한 번 더 올려주기. 보고 답장 쓰러 올 수 있게. 자, 규칙도 적어놨고, 우리 이제 그럼 진짜 교환일기 친구하는 거예요. 약속? 들었어. 그럼 우리 일기장 이름도 같이 정해볼까 봐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기장 관련된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좀 지어볼까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은 일기장 이름은 유리의 비밀일기입니다. 자, 유리의 비밀일기로 땅땅땅. 앞으로 글래시 일기는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방법은 유니버스 조유리 플래닛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일기 읽어볼 건데, 우리 아까 약속했지? 일기 읽고 얘기할 땐 반말로 하기. 그러면 나 바로 시작한다. 유리야 안녕. 나는 회의실 지방령 김근래야. 며칠 전에 내가 너튜브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해서 친구한테 톡으로 추천해줬거든. 야, 이것 좀 봐. 너무 웃겨. 크크크크크. 근데 친구 반응이 뭐였는 줄 알아? 이응이응. 그래서 난 다시 말했지. 아니, 이거 재밌다고. 한번 봐봐. 그랬더니 친구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재밌냐고 물어보니까 이응이응. 아니, 나는 막 같이 우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호들갑 떨고 싶어서 추천한 건데 친구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 그래서 서운해. 재미없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 재미있었대. 다음에 생각나면 또 보내주라는데, 근데 반응은 왜 저렇게 무덤덤한 걸까? 왜인지 속상한 날이야. 흑. 김근래 보냄. 하, 정말 속상하군. 만약에 내가 저 친구라면 재미가 없어도 재밌다고 해줄 것 같은데 왜 재밌는데 이응이응으로 했을까? 나였다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나도 반응을 되게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엄청 친한 친구들끼리 말해도 이응이응이응이응이응 하고 뒤에 웅웅 이걸 꼭 붙여줘. 웅이나 응이나. 뭐 너무 차가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친구가. 그렇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도 이응이응 쓰는 친구들 많은데 뭐 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존댓말 써버렸다. 아니더라고. 재밌거나 좋은 걸 발견하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고 싶다.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싶다. 어느 쪽에 가까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소수의 사람들과 알고 싶어. 뭔가 너무 다 같이 즐기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싶지도 않아. 되게 이런 걸 공유하는 아주 조금의 친구들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싶더라고. 나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거를 글래시한테 하나 알려줄게. 뭐였냐면 제목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유튜브 영상인데 이제 호주에 사는 어떤 여성분이 가족분들이 다 같이 조카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아주 훈훈한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되게 좋았어. 우리 글래시들에게도 추천할게요. 또 존댓말 써버렸다. 이해해줘. 반말이 어려워. 글래시한테도 추천할게. 좀 속상해하고 있을 우리 김글래 친구한테 내가 한줄 답장을 남겨준다면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거울처럼 답장하는 습관이 있어서 차갑게 뭔가 답장이 오면 차갑게 답장하고 따뜻하게 답장이 오면 따뜻하게 답장하는 편이거든. 김글래 친구도 뭔가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남겨준 일기를 볼게. 유리야, 안녕. 나는 일산 사는 박근내야. 너는 집에서 어떤 공간이 제일 좋아? 나는 우리 집 거실 끄트머리. 햇볕이 잘 드는 곳인데 여기 누우면 잠이 솔솔 와. 내가 딱 좋아하는 보들보들한 소재라서 누웠을 때 얼굴에 닿는 촉감도 너무 좋고 적당히 푹신한 게 편안해서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사실 비싼 소파로 장만하기도 했고, 크. 응, 자랑 맞아, 크크. 이거 사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칭찬 부탁, 크. 소파를 사기 전까진 침대가 내 최애 장소였는데 이젠 아니야. 무조건 거실 소파에 쭈그리고 누워 있는 거. 이게 정말 좋아. 그래서 요즘은 틈만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 유리는 어때? 유리도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겠지? 어디야? 말해줄 수 있으면 말해줘. 그리고 우리 초유리도 푹쉴수 있는 곳에서 행복한 휴식 시간 모자라지 않게 꼭꼭 많이 보내기. 사랑해. 오, 나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소파는 아니야. 나는 침대를 가장 좋아해.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왜 침대를 좋아하냐면은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막 햇볕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어두운 곳에 약간 어두컴컴한 곳에서 좀 약간 노트북 불빛 하나로 뭐 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뭔가 좀더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침대를 가장 좋아하고 나도 침대를 되게 이불이나 이런 걸 고심해서 사가지고 그래서 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됐어. 침대 사이즈도 좀 크거든. 일부러 빈둥빈둥 거리려고 큰 침대를 사서. 그래서 거기가 내 최애 장소야. 내 방은 어떤 분위기냐는 질문이 있는데 내방 같은 경우는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지만 약간 그 애니메이션 보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집이야. 그리고 질문 중에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 유리는 소파에 어떻게 앉냐고. 이게 소파 위에 앉는다. 또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되게,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 다들 소파 두고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지 않아? 나는 소파를 두고도 소파 앞에 좀 낮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소파에 앉아서 뭘 먹거나 할 수는 없어가지고,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는다 파인 것 같아. 자, 그러면 글래시가 써준 교환일기는 여기까지. 이제 내가 답장을 쓸 차례야. 오늘 첫 유리의 비밀일기. 너무너무 즐거웠다. 답장이 좀 짧나? 하지만 이게 내 지금 감정이야.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하면서 왔는데, 재밌는 사연을 많이 보내줘서 나도 너무 즐겁게 처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글래시들 모두 너무 고마워요. 자, 글래시의 교환 일기는 여기까지. 제가 쓴 일기는 FNS에 남겨둘게요. 꼭 보러 오고요. 우리 유리의 비밀 일기는 앞으로도 저랑 우리 글래시랑 같이 채워볼게요. 하고 싶은 모든 얘기 보내줘야 합니다. 유니버스 조유리 플래닛에서 보내는 방법 확인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유리랑 글래시랑 유리의 비밀 일기." 오늘의 일기 제목, 살짝 설렜다.